지각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병건. 저는 이준석. 자, 오늘은 아주 특별한 책을 읽어주겠어요. 무슨 책인지 아세요? 만인의 집. 만인의 집과. 아, 만인의 집과. 지각대장전. 지각대장전. 자, 이 책은 지각대장전은 진서한테 있는 책인데 또 선물 받은. 이 두 책은 선물 받은 책이에요, 진서가. 그쵸? 오늘 아빠 학교에서 누나들이 졸업을 했어요. 이제는 학교를 떠나야 되는 날이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박혜인이라는 누나가 있어요. 혜인이 누나가 있는데 혜인이 누나가 아빠한테 진서한테 이 책을 선물하고 싶다고 전해달라고 아빠한테 부탁을 했어요. 이게 바로 그 혜인이 누나가 선물해준 책이에요. 어떠세요? 좋습니다. 좋아요? 오, 무서운 소리네. 자, 오늘은 만인의 집을 읽겠습니다. 이야, 그림이 아주 자세하게 그렸네. 자, 만인의 집. 만희네는 할머니 댁으로 이사갑니다. 만희와 엄마, 아빠는 마루 끝에 부엌이 딸려있는 좁은 연립주택에서 살았습니다. 만희는 부엌 옆에 있는 조그만 방을 썼습니다. 그래서 놀다 보면 장난감과 책들이 마루까지 어질러지곤 합니다. 하지만 할머니 댁은 집도 넓고 개도 세 마리나 있습니다. 만희는 벌써부터 자기 방을 멋있게 꾸밀 기대에 부풀어 있었죠. 개들과 장난치며 노는 일도 재미있겠죠? 만인의 집. 권윤덕 글그리. 이 소리는 엄마가 노래 부르는 소리입니다. 엄마가 왜 노래 부르는 소리? 야, 녹음하고 있었어? 이미 녹음이 됐습니다. 만인의 집은 동네에서 나무와 꽃이 가장 많은 집입니다. 만이가 유치원에서 돌아오면 개들은 발자국 소리만 듣고도 만이를 알아봅니다. 그래 그래 알았죠. 안방에는 옛날부터 쓰던 물건이 많습니다. 할머니께서 쓰시는 가위는 증조 할머니 때부터 쓰시던 가위랍니다. 아주 오래된 가위죠. 부엌은 개들이 가장 들어오고 싶어하는 곳입니다. 맛있는 냄새와 이야기 소리가 있기 때문이죠. 개들이 지금 먹을 거 달라고 이렇게 와있어, 그치? 광은 어둡고 서늘합니다. 과일이나 쌀, 담근 술이 그 안에 있어요. 옛날에는 썼지만 지금은 쓰지 않는 물건도 그 속에 보관하죠. 이런 물건들을 보관해 놓는 걸 옛날엔 광이라고 했어, 광. 이런 방을 광이라고 그랬어. 오, 이게 뭔지 알아요? 항아리, 맞아요. 항아리, 장독, 이렇게 얘기해. 된장 항아리, 고추장 항아리, 간장 항아리. 광 위에 장독대에는, 여기 장독대. 장독대에는 여러 항아리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소금 항아리, 마른 나물 항아리, 건어물 항아리, 빈자루만 모아놓은 항아리는 할머니께서 가장 잘 아십니다. 녹음 되고 있잖아. 뒷곁에는 가마솥이 있습니다. 뭐가 저렇게 웃길까? 메주를 쓸 때나. 엄마 하지 마. 아니야, 괜찮아, 진서야. 아니야, 이런 거 다 녹음돼도 즐거운 거야, 진서야. 뒷곁에는 가마솥이 있습니다. 메주를 쓸 때나 우거지를 삶을 때는 여기에 불을 지핍니다. 따닥따닥 장작 타는 소리가 듣기 좋습니다. 우리는 책 읽으면 돼. 저 소리도 아빠는 듣기 좋아. 앞들 화단에는 접시꽃, 도라지, 해바라기, 나리, 분꽃, 홍초, 옥자마가 모여 삽니다. 진서는 이 이름들 처음 들어보지? 응. 접시꽃도 있대. 접시처럼 생겨서 접시꽃인가 봐. 엄마, 접시꽃이 이거예요? 긴 배 따라서 올라간 거. 도라지는 이거죠. 분홍, 이게 보라색. 해바라기는 진서도 알걸요? 해바라기. 아, 그건 해바라기. 나리. 나리. 아, 이게 나리래. 응? 엄마가 나리. 엄마는 꽃 이름 잘한다. 이게 나리꽃이래. 이건 뭐야? 이거? 이거 분꽃. 이게 분꽃이죠. 분꽃. 아, 나중에 아빠가 분꽃 이게 뒤에 보면 까만 콩 같은 게 있어. 뭐야? 그거를 씨앗 같은 거. 씨앗 같은 걸 쭉 빼면 실 같은 게 쭉 나와. 아니지, 분 같은 게 나오지. 아, 분, 그러니까 이렇게 실같이 이렇게 쭉 나오잖아. 홍초. 홍초는 이거 아닐까? 그치? 옥자마는 모르겠어. 여기 있는지 모르겠어. 옥자마가 이건가? 응. 와, 옥자마. 엄마는 정말 많이. 이거 꽃? 응. 아, 이거 꽃 맞아? 응. 꽃은 아니고 식물, 이거는. 옥자마도 봄에 꽃이 펴. 어, 그렇대. 그 다음에 봄에는 하얀 목련, 봄에는 하얀 목련과 붉은 모란과 라일락도 핍니다. 와, 엄마는 꽃 이름을 너무 잘한다, 그치? 나중에 엄마한테 가르쳐달라고. 화단 맞은편으로는 현관이 보입니다. 할머니께서 현관문 위에 좋은 일이 생기라고 삼두매 부적을 붙이셨어요. 이거 부적을 붙였다. 그게 뭐야, 부적이? 좋은 일 생기라고 이런 걸 붙였나봐. 어른들은 다른 어떤 좋은 일? 어, 그냥 좋은 일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어, 마음으로 비는 거야. 마루로 올라서서 오른쪽을 보면 마니네 방이, 마니방이 있어요. 우와, 마니방이다. 놀 때는 마루까지 마니방이 돼버립니다. 진서도 그러니까, 그치? 아빠! 보트다. 로봇이다. 아, 여기도 있어. 없어진 장난감은 틀림없이 있어. 개 집에 있을 거예요. 개가 이렇게 물고 가버려. 그치? 우와, 응. 비행기도 있고 칼도 있고. 오, 우리 코코블럭 같은 것도 있다, 그치? 코코블럭이요? 아, 이거 우리 블럭, 그치? 응. 어, 둘리다. 응. 어, 이게 무슨 로봇일까? 어, 이런 거 우리도 있는데. 이거 나무로 된 거. 얘도 이런 거 되게 많이 쌓아뒀다, 그치? 우와, 목욕탕에서 물놀이 하는 것도 즐겁죠. 아빠는 비누 거품으로 공룡 발톱을 만들어 보입니다. 아빠는 진서 수염 만들어 주는데, 그치? 응. 머리도 도깨비 머리 해주고. 응. 어, 강아지가 뭐 하고 있어? 슬리퍼. 슬리퍼 가져가고 있어. 자기 집으로 가져가나 봐. 옥상엔 할아버지께서 가꾸시는 작은 야채밭이 있습니다. 야채밭에선 고추, 상추, 호박, 파 등이 자랍니다. 어떤 게 고추일까? 이게 고추야. 고추나무 진 여기 고추 열려 있지? 어, 고추. 어, 고추. 그다음에 호박. 이게 호박꽃이야. 호박꽃. 그다음에 파. 파. 그치? 파는 이렇게 자라. 그래서 파를 이렇게 뽑으면 돼. 어, 여기도 꽃. 호박꽃. 그치? 진서야, 아빠랑 같이 텃밭에 갔을 때 고추도 있고 파도 심었었는데 못 봤어? 어, 연우도 왔어? 옥상 한쪽에 빨래줄이 있습니다. 우리 집은 이런 거 없지? 이런 집에서는 빨래줄 이렇게 길게 줄을 매달아 놓고 이런 데다 이렇게 걸어. 옥상 한쪽엔 빨래줄이 있죠. 이런 걸 빨래줄이라고 그래. 빨래를 널어 놓는 줄. 햇볕이 좋은 날엔 엄마가 이불을 내다봅니다. 마니는 부드러운 이불 속으로 물고기처럼 이렇게 헤엄쳐 다닙니다. 아빠도 어렸을 때 이렇게 막 이불 사이로 막 엄마가 이렇게 널어놓으면 이불 사이로 막 다니고 그랬어. 진서도 재밌겠지? 어, 너무 커. 해보고 싶어. 엄마한테 나중에 해봐. 아빠 방에서는 책 냄새가 납니다. 그림도 없는 책이 아빠는 재미있나 봅니다. 아빠 방에도 책 많지? 아빠 책도 그림 별로 없는데. 그래도 책 재밌지. 응, 아빠는 재밌어. 왜 이거 하지? 장난치는 거냐? 아빠! 그러면서 일로 녀석! 그러면서 그림 그렸다. 무슨 그림이요? 우주선 같아. 우주선 같아. 종이 줬더니 그림 그렸다. 아빠는 책도 많고 이렇게 뭔가 글을 많이 쓰시는 분인가 봐. 그치? 응. 와, 이불에서 나는 햇빛 냄새는 이거 아까 햇빛에 널어놨지? 아빠. 어, 공룡 벽에는 공룡 그림들이 붙여있네. 물고기 그림. 이불에서 나는 햇빛 냄새는 엄마 냄새만큼 고소합니다. 그리고 이거. 자라도 있어. 마니는 일찍 꿈나라로 갑니다. 진서도 이거 읽으면 잘 텐데, 그치? 할아버지는 몰래 혼자서 수박을 몇 개나 드신 거야, 그치? 오, 멍멍이들도 자른다, 그치? 어? 신발 하나가 없네. 어딨지? 슬리퍼 하나가 어딨지? 여기 있다. 이 책 너무 재밌다. 그치? 이건 모기향. 여름인가 봐. 아, 모기 아니야. 모기향. 모기향이라고 그래, 이거를. 근데 모기 잡았다. 어? 모기향, 모기가 있어? 응. 여기 모기 있다. 까만 게. 예. 아, 이게 마니네 집이구나. 그치?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그림은 이제 이야기는 다, 이야기라기보다는 책은 다 끝났는데 맨 뒤에 보면 마니네 집을 위에서 다 전체 내려다본 그림이 있어요. 그치? 아까 텃밭도 있었지? 그 다음에 여기가 여기로 문이지. 현관문. 여기가 마니네, 마니가 장난감 갖고 놀던 집인 방인가 봐. 그치? 맞아. 여기가? 화장실. 여기 다락방으로, 옥상으로 올라가는 부엌. 그 다음에 마니는 어디서 자지? 여기서 자나? 여기서, 여기서 자나? 그치? 아, 여기 광이다, 광. 그치? 아이고, 아이고. 자, 마니네 집이었습니다. 이 책은 이야기가 있는 책이라기보다는 마니네 집을 아주 세밀하게 아주 자세하게 잘 그려놓은 그림이 참 좋아요. 그치? 끝입니다. 이제 좀 이따가 지각대장 조는 듣겠습니다.